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10일 대송산 혁명열사령을 참관했습니다. 대의원들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종하고 묵상했습니다. 대의원들은 이날 평양 가방공장과 평양 초등학원을 참관했습니다.